salah tuh. Aja. Oh, mau dia sama. Coba. Coba deh. What up in my bed? What up in my bed? 이런 느낌 처음인걸 혹시 이게 사랑일까?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. 네가 원하는 것만이야.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남김없이 다 알고 싶어. 너만 아는 콤플렉스까지도. Yeah. Yeah. 널 내 마음속에 저장.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야. 받은 게 많아서 줄 것도 많아. 흐르던 땀만큼 추억도 많아. What up, what up. 내 곁에 있어줘. Come on, come on. Welcome to the my world.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해줄게 미리 약속하게. Yeah. Okay. 두근 거리는 감정이 느껴져. What up in my bed. The sound of it 자꾸만 웃게 돼. 이 감정 어디서 왔는지 이미 연결된 우리 사이 매일 새로운 나의 순간 꿈보다 더 꿈속인 것 같아. Baby. Oh, so 놀라고 또 놀라 매일매일 느리가는 기표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줄지 알 수 없어 소리 질러 I'm sorry. Oh yes. 이 느낌은 마치 급하게도 끝나지 않는 게임. 난 멈출 수가 없어 준비가 됐다면 박수 쳐. 두근 거리는 감정이 느껴져. What? Wanna be my babe. Wanna be my baby. 한 순간도 쉴틈 없이 너만 생각해. Yeah. Wanna be my, wanna be my, wanna be my baby. Terima kasih.